왕리홍 씨, 수술은 잘 됐습니다.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? 네, 별로 아프지 않아요.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?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.